좋은 말을 그냥 돌아서 떠나가 미안한 마음 따위 지워버려 버림받은 사람 나인데 네가 왜 울고 있어 내가 널 붙잡으면 어떡하려고 어차피 떠날 거면 그런 모습 보이지 마라 사랑했던 기억이 슬픔으로만 남겨질 테니 그럼 난 괜찮아 네가 말 버리게 안 돼 어떻게 그런 널 원망해 모습으로 남아 괜찮아 난 이대로